속여 밤을 채운다 내 가슴이 숨 쉴 수 있도록 시들은 꽃들을 모아 눈물 덜어내고 내도 내 가슴을 머물 곳 없다 수도 없던 바래마 돌아올 수 없는 새벽을 애써 잡으려 하나 살아있는 동안 나를 삼키고 하늘 위에 묻힌 삶을 찾는다 저 하늘에 빛을 속여 밤을 채운다 내 가슴이 숨 쉴 수 있도록 시들은 꽃들을 모아 눈물 덜어내고 내도 내 가슴에 머물 곳 없다 잠을 재운다 내 가슴이 찾을 수 없도록 다시는 볼 수 없다고